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을 방문하고 있는 조선노동당 대표단이 5일 하노이에 있는 호지명 주석의 묘에 화환을 진정했습니다. 참가자들은 조선노동당 대표단의 명의로 된 화환을 진정하고 경의를 표시했습니다.